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금수 산태양 공조를 찾아 27일 주최로 있는 1조 5호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